네모난 하늘을 보다가 조그만 어깨를 안아봐. 차갑고 무서운 세상 차라리 숨어버릴까.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바람이 속삭여주네. 연약한 나뭇잎들도 다 노래한다고 나도 모르진 않았지. 애써 모른 채 했을 뿐. 어느새 움트고 있는 어린 날개들을 바라봐. 이젠 두려워도 나의 길을 찾아갈 거야. 난 몇 번이고 넘어져도 일어날 거야. 난 다시 한번 나를 믿고 날아볼 거야. 그래 Maybe tomorrow 언젠가는 나의 꿈과 마주할 거야. 난 상처 깊은 마음을 더 안아줄 거야. 난 나와 닮은 너를 향해 웃어줄 거야. 그래 내일은 Maybe tomorrow 저도 일어날 거야.